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한테 그거는 사실 곰이 아니고 강아지야라고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게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네. 아닐 수도 있지. 왜? 응? 왜? 그냥 곰이 아니고 강아지야라는 걸 한참 뒤에 깨달았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였다는 거. 그 할아버지를 다시 못 만났을 수도 있지. 그게 뭐 이사를 갔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 왜 그걸 돌아가셨다고? 난 친할아버지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할아버지가 화면에 쌍으로 나오니까. 뭐 그래도. 그런가? 응. 애가 어두워. 아, 막 사고사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어. 애가 어두워. 할아버지 심장마비 막 이런 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요. 난 곰이 아니라 강아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그건 곰이 아니라고요. 하, 체크. 하하, 체크. 녹음은 되고 있을까? 어? 녹음은 되고 있을까? 물론입니다. 녹음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휴하. 아, 난 네가 남긴 댓글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러면 그러려니 한다고 이제 포기하게 된다고. 어쩌겠어. 사고가 너무 잦아서 그랬나요? 예.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잡소리는 빼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그 휴식을 위한 노래에서 네 곡 들어보셨고 또 옷이 추워서 그래요. 부실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상식량 숨겨놓은 거예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존댓말 하지 마. 왜? 왜 자꾸 존댓말을 해? 청취자가 있다는 컨셉에 맞지 않아. 우리끼리는 열렬하게 반말하고 있잖아.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테이크 원. 이 노래는 영국 듀오 혼내라는 팀의 Didn't I라는 노래야. Didn't I. Didn't I. 자꾸 본토 발음으로 하지 말아줄래요? 이게 무슨 본토 발음이야? Didn't I. Didn't I. 그렇지. 뭐야 그게? 혼내는 내가 한 번씩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컴필레이션 앨범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거든. 이제 뭐그 어떤 뭐막 제목은 바보 같은 그런 제목들 있잖아. 뭐 시티 나이트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서 밤에 관련된 음악이었는데 그걸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얘네 노래가. 내가 제일 처음에 들은 노래는 이 노래는 아니긴 했는데 코스탈 러브라는 노래였어. 그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근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듣고 앨범을 찾아 들었는데 앨범 전체도 되게 다 마음에 드는 거야. 얘네 이 보컬 자체가 그리고 음악 분위기가 밤 느낌이 있어. 늘 어떤 노래든 간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걸 선곡할까 저걸 선곡할까 하고 망설였던 트랙은 뭐냐면 이거랑 3AM이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그건 정말로 레알 새벽이잖아. 새벽 3시면. 근데 젊은 남자의 두 명이서 하는 밴드다 보니까 노래들이 다 사랑 얘기야. 그렇겠지. 격하게. 그래서 사실 이 노래도 감정이 되게 격한 맞지, 노래잖아. 가사가 그래. 그래서 휴식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 수도 맞아. 있는데 나도 사실은 이걸 선곡하면서도 아, 좀 거리가 멀긴 한데 하는데 그냥 분위기로만 생각하면 그렇지. 그냥 밤이야, 이거는. 밤의 휴식이야. 딱일 끝내고 눕거나 아니면 잠이 올랑말랑 할때 그냥 잔잔하게 들리는 그 정도의 느낌? 멜로디의 느낌. 해서 이걸 선곡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 혼내가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거든, 다음 달에. 내가 페이스북에서 좀 늦게 봤어. 티켓 오프닝이 진작에 되고 있었고, 그날 그 포스팅은 뭐였냐면, 오늘 추가로 하루 공연을 더 하게 됐다. 무려 3일 동안 공연을 하게 된 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추가 하루 대단하다. 그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 난 몰랐는데. 그래서 추가 하루 더 되는 거 보고, 티켓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랬다가 주변에 아주아주 아주 큰 도움을 받아서, 티켓팅을 성공을 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자랑을 하려고 노래를 성공을 했냐? 그랬습니다. 방송을 사심으로 쓰고 있어 이 친구가. 하지만, 야, 나 공연 간다 부럽지? 야, 이거 힘든 배를 구했어,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근데, 나도 2월에 공연하는 예매라는데 그거 자랑할까? 이건 뭐 부럽지 않아. 너도 날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내가 한건 메탈이니까. 최근에 들은, 애들, 사람들 중에, 왜, 지난번에 지산 얘기하면서 내가 디스클로저 되게 마음에 들었었다 그랬잖아. 디스클로저 이후로 최고로 마음에 드는 밴드야, 지금 현재. 그리고 되게 기적처럼 내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소개를 해주는 순간 친구가, 야,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런 거. 내 친구도 어디선가 듣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밴드를. 네, 그런 느낌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렇고 자기 자랑하려고. 예. 씨, 나도 페리퍼리 씨 젠트 프로그레시브 메탈인데 그걸 얼리버드로 예매해놨는데. 부럽지 않아. 아, 그럼 몰라. 얼리버드는 부럽다. 하는 왜 그런 티켓팅을 잘 못할까? 난 120번을 받았지. 근데 페리퍼리는 내한을 할줄 몰랐는데 어쨌든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 그냥 입금하면 예매 번호 줘. 혼내는 얼리버드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메탈리카가 1월에 있는데 고척돔에서 못 잡았지. 가볼까 했는데. 근데 메탈리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지난 내한 공연들이 워낙에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많아서 딱히 공연을 근데 언젠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안 봤어? 내한을 못 봤는데 이미 내한을 했을 때부터 실망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 사실 거기 가서 실망을 깨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내 언젠가 너한테 말한 방송에서 말한 적 있지 않든 뭐야? 얼스 윈드 앤 파이어. 멀리 되지도 않았어요. 지난 회차였어요. 아, 그래? 네. 그랬나? 그때 되게 안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추워졌네. 그랬구나. 혼내 이게 뜻이 알아? 뜻을? 속마음 일본 말로. 일본 발음으로 본그 본음 근본본의 소리 음자잖아. 그게 이제 속마음, 사람의 본심 그런 뜻이래. 나 혼내가 무슨 뜻인가 했어. 뭐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내숭쟁이들이다 그 말할 때 일본에는 아예 그런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혼내랑 다테마이가 있는데 다테마이는 들어본 것 같아. 다테마이는 겉마음이고 혼내는 속마음이라고. 다테마이는 들어봤던 것 같아. 혼내는 처음 들었어. 근데 내가 그 너는 이제 밤 느낌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뒤에 지금 틀을 노래하고 되게 유사한 느낌을 받았거든. 그 약간 찬 기운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가사는 얘기한 것처럼 사랑 노래라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내용. 내 네 남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디른 아이가 내가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랬었잖아. 전반적으로 곡의 느낌은 되게 좋았어. 예, 그 말한 것처럼 밤에 밤에 쉴 때 듣기에 좋은 노래. 하지만 가사가 너무 격하지. 그거 빼고는 나는 마음에는 들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 곡에 대한 인상을 받을 때 가사를 알고 나면은 해석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되게 적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야, 이거 바람 소리냐? 바람 소리인가? 바람 소리네. 와, 무시무시하다. 막 여기저기서 좀비가 몰려오는 듯한 소리다야. 이걸 들어서 깜짝 놀랐어. 이걸로 들으면 사람 말소리처럼 들려. 그치? 나한테도 그렇게 들려. 개소리네. 들깨. 뭔 일 난 것처럼 막 난리 났잖아 지금. 나 되게 깜짝 놀랐어. 무서워. 이걸로 듣고 있으니까 저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거든. 지금 이렇게 듣는 거보다. 아니 갑자기 확 시끄러워졌어 좀 전에. 이 광명이라는 이 도시는 들깨도 많이 사는 그런 도시인가 봐. 너구리! 너구리! 나 우리 집 앞에서 너구리 봤잖아. 그거 생각하니까 물리면 광견병 걸린대. 내가 그 얘기 남자친구한테 해줬더니 너 조심해라 옆에도 가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래, 걔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물려가지고 바로 실려간 적 있었대. 아 그래? 손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만져보려고 손 내밀었다가 콱 물어가지고 보기엔 귀여우니까.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잖아. 덩치도 안 크고 하니까. 걔네 뭐 근데 잡식이고 막 쥐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조용해졌다. 무서운 동네야. 난 이런 동네에 살고 있어. 깜짝 놀랐네. 휴. 이거를 편집해서 살려야 되나? 무서운 소리가 났다. 되게 나 처음에 바람 소리인가 했어. 나도 바람 소리인가 해서 너한테 물어본 거야. 바람 소리가 너무 강한 거야 소리가. 바람 소리가 나도 혼자 숲속에서 캠핑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착각이. 개 무섭겠다. 오줌 쌀 것 같이 무서워. 야 뭐 하러 하냐 그런 거 숲속에서 혼자. 근데 조용할 땐 되게 좋아. 싫어. 아, 그 바람 소리가 나는데 왜 나무 사이로 바람이 막 지나가면 그렇게 고저가 발생을 하거든. 골짜기로 지나가거나 이러면 꼭 그런데 그게 새벽에 그렇게 많이 바람이 불어. 무서워서 발 집어넣었잖아 지금. 한 번씩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바람 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이렇게 헤드폰을 벗고 들었. 근데 애가 갑자기 당황해. 바람 소리가 아니야. 아이 무서웠어. 뭐 얘기하다 말았지? 아 혼내. 혼내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제 노래 멜로디를 가지고 보통 1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가사가 흘려드리는 멜로디와 분위기 그런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가사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영 안 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어느 선에 더 기대서 그 음악을 감상해야 되는가 좀 혼란스럽기도 해. 나는 그냥 나한테 먼저 꽂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특히나 이렇게 직접적인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가사인 경우에는 원래 소비되고 있던 내 생각대로 소비를 해도 맞는 건가? 맞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어쨌든 예술이잖아 음악이라는 것도. 아 근데 한번 가사를 알고 나면 그 생각이 계속 난단 말이야 나는. 난 별로. 쉬기에는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가사 때문에 그 쉴 때 못 들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른 곡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설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예전에는 사실 가사를 알고 나서 좋은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게 품이 좀 드니까. 나는 어쨌든 가사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피아노 치는 애들한테는 종종 있는 일인데 예식장, 그러니까 결혼식 반주를 부탁을 해, 아는 사람이나 뭐 친척이나. 근데 피아노 곡 중에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그게 원래 가사가 있는 노래였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피아노 명곡집 막 이런 데 있는 거여서 그 친구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래를 반주를 한 거야. 근데 가사가 그런 거였다고, 사랑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근데 우리가 보는 악보 책에는 가사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지적을 받은 거야. 왜 그런 노래를 했니? 악보집에는 가사가 잘 안 나오나 보통? 근데 피아노 악보집에는? 안 나오지. 피아노 악보만 있는 거지. 가사가 필요 없지. 그 아까 벤폴즈 네가 악보 가져온 것도 그냥 가사 없이 없죠. 그것만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노래 제목은 사랑의 기쁨이고, 그리고 곡도 되게 잔잔하고 좋거든. 그랬다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장범준이 축가로 부르는 축가 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앞부분은 되게 안 좋게 시작하거든. 그러다가 탁 그러면서 이제 좋은 가사가 나오는 그런 식이야. 그런 게 좀 웃겨. 축가 따위. 그래서 내가 곡을 한 번씩 여러 번 들어보고 나서 이 뒤에다가 이 곡을 붙였습니다. 왠지 뭐가 나올지 알 것 같아. 이 노래는 악셀 플로벤트. 그러고 보니까 밴드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네. 밴드 이름은 뭘까? 어느 나라야? 아이슬란드. 아 역시. 아 노래가 차죠? 예예. 노래가 많이 추워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휴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게 이 노래였어.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감성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노래는 나한테 느껴지는 건 나는 왜 그 리드날 빼고는 어 널브러져도 괜찮아 하는 따뜻한 느낌을 생각했단 말이야. 솔직히 그리고 나는 혼내도 그렇게 차가운 느낌이란 생각하지는 안 들어. 그냥 약 심야. 보컬 자체가 약간 나른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어. 근데 이건 너무 찬 거야. 너무 그리고 삭막한 거야. 내 느낌에는. 그래서 어떻게 쉬면서 이, 차고 드라이하죠. 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 그런 성향의 차이일까? 나는 쉬면서도 쪼이나. 어, 그리고 뭔가 쓸쓸해. 여유가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쓸쓸한 느낌이 있었어. 애가 어둡죠. 그러게요. 애가 어두워요. 어둡네. 네. 응?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질 않나. 왜냐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그거는 곰이 아니고 강아지였어라는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말이 할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의도치 않게 병사. 나는 갑자기 이사를 와서 한동안 못 보게 됐다 막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야. 사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걸 기억 못할 수도 있다. 나중 지나서 한참 지나서 전하지 못했다고 나오거든. 아 뭐 어쨌든 야, 어두워. 생각하는 그래. 게 어두워. 네 저는 부정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게 어둡습니다. 왜 물도 차가워? 아니 그럼 그냥 너의 어두움에 진저리 치는 거야. 이 악셀 플로벤트라는 1인인데 아이슬란드 북부에 있는 어떤 작은 어촌마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오 좋네.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나서 와씨 그 어촌마을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어? 그 시골 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 어디 삼천포 같은 데서 그렇지 기타 치는 애가 태어나서 노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런 데서 도대체 그 동네는 도대체 어떤 동네길래 이런 찬노래가 나오나. 나도 가보고 싶다. 나는 찬노래 그 나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으니까. 어, 난 싫어. 난 따뜻한 데 가고 싶어. 나 스무 살 중반까지는 내가 서른 살 되면은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어부랑 결혼해서 살아야지라고 브라질 생각했어. 어부요? 어. 그 어쨌든 그랬어. 그 나이는 어린데 되게 후사믹인가 어쨌든 되게 그런 이름도 생소한 그런 어촌마을 출신이라길래 아 대체 그런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원래도 아이슬란드라는 동네를 가보고 싶기는 했거든. 레이캬비크. 막 캐나다 북부에 가서 막 언젠가는 오로라를 볼 거야. 근 수년 내로. 너 시기오로스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아, 시기오로스 내한 이번에 못 갔잖아. 아. 또 온대. 아, 친구가 야 시기오로스 내한을 놓쳤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번에 이제 혼내 그거 티켓팅 하고 나서 내가 그랬어. 친구야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시기오로스 공연 가면 10분 내로 좋을 거야. 했더니 근데 나는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은 얘기인데 시기오로스로 노래를 들으면 거기서 소개된 노래가 그렇긴 한데 그 노래가 특히도 그랬지만 시기오로스 노래 들으면은 어떤 차가운 그런 동네를 비행기로 타고 지나가면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약간 동의가 되더라고. 그리고 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색깔이 무슨 색깔이 떠올랐냐면 표백대 색깔. 나는 그런 색깔을 좋아하는데 회색에 약간 청색이 섞인 색깔. 청회색. 그 내가 지금 그 옥탑을 작업실로 쓰는데 악기들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그 책장 갖다 놓고 해서 이제 작업실로 쓰는데 그런 청회색의 색 벽을 갖고 싶어서 페인트를 조색을 받아서 그 색을 칠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밝게 나왔어 색이. 그 페이스북에 한 번 올렸을 건데 기타 걸려 있는 벽 색깔인데 내가 의도한 색깔보다는 너무 차갑지가 않아. 약간 그런 청회색 그 채도가 빠진 청회색의 느낌이 들었어. 아니면 혹은 되게 그 드라이한 회색. 밝은 회색이라고 그러면 좀 설명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채도가 빠진 회색. 빛바랜 회색 같은 거. 그러니까 표백. 아 그래. 표백. 햇볕을 오래 받아서 그런 추운 동네 바랜 색깔 바랜 회색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아, 좋네.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우 나는 쉴 때도 드라이하구나. 그러니까 따뜻한 걸 별로 모르고 살았구나. 아 안타깝다.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대. 손난로 따뜻하잖아. 어? 손난로 따뜻하잖아. 어, 손난로 따뜻하죠. 나는 그래서 내가 느끼는 휴식은 그 말도 덧붙이려고 했는데 따뜻한 느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차가운데 그냥 누워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데 그 자리에 찬 기운이 있어. 이불을 덮고 있는데. 난 싫어. 근데 그 그냥 되게 그 보일러를 켜기도 싫은 뭐 그냥. 그냥 그 왜 그런 거잖아. 난방이 안 되는. 건물 같은 데서 혼자 이불 덮고 누워있는. 어떻게 휴식을 생각하는데 햇빛 먼지 같은 걸 생각 안 할 수가 있지? 아, 그 와중에 햇빛 먼지도 떠다니지. 근데 나한테는 그게 더 쓸쓸한 풍경이지. 난방이 안 되는 왜 그 나는 빛이 퍼지는 느낌인데. 그 먼지가 쌓인 그런 방에 혼자 누워 있는 듯한 느낌. 그 왜 그 미국 건물 같은 경우는 난방이 안 되고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잖아. 그런 따뜻해도 별 따뜻한 느낌이 아닌. 어쩌다 이런 어른으로 자라났니? 그렇게요? 사람이 메말랐네요 많이. 그러네요. 다음 곡은요. 이참 뭐가 나올지 뻔하네. 그렇지, 한 곡밖에 안 남았으니까. 슬브블레. 디미트로? 디미트리 from Paris의 Nothing to lose 라는 노래야. 잃을 게 없어. 뒷부분까지 해야지. 뒷부분까지 해야 문장이 완성이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Nothing to lose if we are wise. 우리가 현명하다면 세상엔 잃을 게 없다. 그게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뭐 어디 화장실에서 그런데 붙어 있는 이 노래 가사가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붙어 있는 말 같은 가사잖아. 아, 그래? 어. 그런가? 그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여튼 그래. 맘먹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지. 욕심 부리지 말자. 그 디미트리 프롬 파리스는 프랑스 개였나? 아니다. 터키였나? 아 모르겠다. 하여튼 근데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DJ이자 프로듀서고 이 사람은 내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미니스트리 오브 사운드라는 되게 큰 클럽이 있어 런던에 거기에 내가 그날 밥 싱클레어를 보러 갔었는데 그날 이 사람도 나왔었어. 근데 보는데 그 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노래가 뭔가 이렇게 클럽에서 듣고 춤추기에는 좀 너무 말랑말랑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 그 전까지는. 근데 막상 거기 와서 디제잉을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밥 싱클레어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좋아하게 되다가 이 앨범을 제일 좋아하거든. 사클브라는 그 앨범에서 이 트랙을 또 제일 좋아하기도 하지. 편해 듣고 있으면. 그리고 되게 예뻐 여자 목소리가. 나는 그 원래 이렇게 간질간질한 노래 그냥 간질간질하다고 하잖아 보통. 따뜻하다고 안 하고. 근데 난 따뜻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 평은 이러면서.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나는 잠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졸리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막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런 건가? 뭔가 그치. 그리고 가사 시작하는 부분 일단 이 가사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가사가 계속 Nothing to lose if we are wise 하면은 괜찮다 해주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바빠져가지고 아 오늘 어떻게든 이 힘든 몸을 끌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했다가도 이 노래가 나한테 괜찮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 그래 괜찮아 쉬자 이러면서 가사에 대한 다른 해석이야. 왜? 왜냐면은 Nothing to lose we are wise if we are wise 그 뒤에 있는 가사가 We are not expanding rainbow color sky not right away 그게 그 예상하지 못한 그 무지갯빛 하늘 아니거든. 바보야 이거는 지금 당장 무지갯빛 하늘을 원하는 게 아니야란 뜻이야. 익스펙트잖아. 익스펙트가 기대한다는 게 거잖아. 예상. 당장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라고. 아니 not right away라고. 지금 당장 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괜찮다는 말은 어디 있어? 괜찮다는 말은 없잖아. 그래, 어쨌든 nothing to lose, it might be fun. 잃을 게 없어. 재밌을 수도 있잖아. 햇빛 아래에서 평생을 남겨 한다고 해서 뭐 상관 있나? 그러니까 너는 되게 좋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좋은 얘기라니까. 그래. 야이씨, 너나 나나 시간이 뭘 할 수 있는지 봤잖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꿈을 꾼다면 서로 상처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당장 기대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꿈을 꾸면 상처가 된다라는 게 메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편해지라고. 아,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그래요. 이렇게 나는 흥분하게 만들었어. 나는 너의 이제, 어둠의 끝은 어디까지인 거야? 내가 받아들이는 그거는 그거야.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행복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나 같은 경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저것들이 내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염세주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야. 아니야. 어? 그렇지 않아.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는 거야. 조급해하지 말자는 얘기지. 아이고 참. 원래 내 게 아니니까 그건 있는 게 아닌 거지. 아니라고. 당장 무지개가 뜰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고 조급해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래요. 야, 저 심보 고약한 거 보게. 아이고 참. 그래요. 아이고 널 어디다 쓰냐. 아유. 응? 이렇게 어두운 인간 같은 이라고. 아우 좀 쉬자는데. 야 그런 말을 그런 염세주의적인 말을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하겠냐 그 변태지? 그게 원래 노래하고 가사에 그 괴리된 그 느낌이라고 그러나 할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했어. 야, 내가 나중에 해석해서 너한테 보낸다. 너. 이 얼마 얼마나 어 마음 사람 마음을 달래주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걸 그러니까. 어두워, 어두워. 예. 그러니까 그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 쉰다는 거는 이제 너는 위로의 성격이 강하고, 나는 그냥 충전만 하는 거야. 자기 위로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지. 왜? 하면 안 돼? 모르겠어. 그게 나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냥. 왜? 모르겠는데. 그거는 위로를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지. 그럼 위로 받을 일은 뭔데? 모르겠는데. 내가 당장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위로가 아니면 뭐가 필요한데? 충전만 필요한 거지. 기계냐?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네요. 나도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긴 하다만. 스위치를 끄고 싶어. 아이고 모르겠다. 넌 어려워. 근데 좋은 노래라는 거는 내가 아 이 노래 막 간지러워서 듣기 싫어라고 생각 안 하면은 되게 좋은 노래인 거지. 됐어. 단 걸 많이 먹어.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막곡. 문이야. 응? 아니 왜 울어? 염세적이라서. 시비 거는 거냐 지금? 아니다. 시비 거는데? 아니다. 또 나에게 폭력성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렇지 않다. 명곡을 감상하고 있는데 웃고 있어. 방 꼈어? 아, 비호감이라 어? 뭐 방 꼈어? 아니야 방구 안 꼈어. 비호감이라는 얘기 들을까봐. 아, 네. 어? 네. 아니 이 노래 감상하는데 웃어가지고. 아 비호감이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웃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잠깐 걱정이 돼서. 뭐? 응? 뭐? 아 좋은 노래 감상하는데 처 웃어가지고. 아 나는 자꾸 방해가 돼. 뭐가? 이 노래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몰랐으면 음악 감상이 더 잘 됐을 것 같아. 아 왜 얼굴이 자꾸 생각나? 어 나 이 아저씨 수요예술 무대에서 그 피아노 치던 그 꾸부정한 자세랑 막 이현우 옆에서 병신같이 웃던 거랑 막 계속 그게 막 겹쳐가지고 그냥 웃긴 거야. 아 병신같이 웃다니. 야 너 사람을 뭐 그렇게 모욕해도 돼? 아니 근데 슬라이스 무대에서 되게 썰렁한 개그를 많이 내가 그거 그래, 되게 즐겨봤거든. 나도 즐겨봤어. 썰렁한 개그를 하면서 이현우가 안 받아주면은 하던 그 특유의 이상한 표정이 있어. 딴 데 보면서 이렇게 그 큐카드 같은 거 들고서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 들고 큐카드 들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근데 그게 자꾸 겹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멋있는 노래를 진지하게 연주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자꾸 웃긴 거야 나는. 야, 넌 이 방해쟁이. 죄송합니다. 야, 지금 이 음악을 소개받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방해를 주고 있어. 뭐 잠깐 입을 꽝 다물고 생각에 빠지는 척하고 있어 왜. 넌 지금 감상을 깨고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웃겼단 말이야. 아이 알았어. 아유 머리야 너 때문이야. 왜? 니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내가 뭐 자꾸 밝은색. 이 노래는 김광민의 레이니 데이라는 연주곡 모음집이죠. 김광민 1집인데 유학 가기 전에 가고는 다음인가 지구에서 온 편지라고 Letter from the Earth라는 김광민 1집에 실린 그런 곡입니다. 이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하다면 이 앨범이 내가 처음으로 받은 CD 선물이야. 오. 중학교 때 생일 선물로. 우와. 아마 그 머리털 나고 처음 받았던 CD 선물이야. 이거를 받았어. 멋있다. 누가? 그 친구가 지금 부평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지. 아. 중학교 동창이. 그럼 중학 남자 중학생이 남자 중학생에게? 어. 와. 되게 특이하지. 보통 감성이 아니네. 그 친구도 한참 뭐 그런 이런 노래 좋아하고 뭐 그랬을 시절이니까. 오. 와, 중학교 때? 어. 오래됐지. 와. 그런데 아마 그 친구도 몰랐을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래 들 거라고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구에서 온 편지 어쨌든 이 지구에서 온 편지라는 앨범 타이틀 자체가 그 유지아를 염두에 둔 제목이라고 해. 이제 좀 있으면은 내일이네. 11월 1일이. 그 내일 모레라고. 내일 모레. 그 김광민이 예전에 그 밴드를 한 적도 있는데 뭐 조동진, 양희은, 김민기. 신화부론가 뭐 하여튼 밴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김광민 기억하고 있는 거는 수요예술 무대를 되게 10년 넘게 했으니까 너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썰렁한 농담이나 하면서 이거 방송이니까 그랬지. 죄송해요 교수님. 지금은 어디지? 동동여대인가? 어디서 하여튼 피아노 걸어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그렇지만 뉴에이지 성향이 조금 있긴 한데 나는 굉장히 훌륭한 재즈 연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메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거기에 몇 가지를 더 붙이라면 아마 재즈가 포함돼 있지. 뉴에이지. 오히려 재즈는 워낙 재즈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존재해가지고 어느 만큼은 익숙해져 있어 재즈 같은 문법에는. 근데 뉴에이지는 당최 모르겠어. 난 뉴에이지도 즐겨 들었었는데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게 좀 나는 이 사람의 연주는 되게 소박한 편이라고 생각해. 그건 확실히 있어. 기존에 이제 많은 재즈 연주가들이 갖고 있는 솔직히 어떤 멋은 별로 없어. 난 그 멋이 별로야. 아 그래? 멋이 없는 게 더 좋아. 아니 그 나는 그런 멋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끼라고 해야 되나? 약간 훅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왜 그 젊은 재즈 연주자들한테 되게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나는 그 수요예술 무대에서 가끔 어디 EBS 뭐 스페이스에서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옛날에 그런 거기서 What a Wonderful World를 한번 친 적 있었는데 그것도 킹덤이니. 근데 그 거기에서 그 음향 환경이 피아노가 그렇게 되게 잔잔하거나 차분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곡 해석이 되게 굉장히 좋았거든. 그 올드 팝이라든가 그런 노래를 이제 재해석을 해서 많이 치는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 그런 소박하고 스탠다드한 연주가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인기도 한 것 같고 나는 그게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 어. 그런 김강민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 개그하고 그거는 방송이니까. 미안해. 그냥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네. 피아노 연주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상하게. 예전에 한번 딴 사람도 물어본 적이 있어. 너는 피아노 그렇게 오래 쳤다는 애가 왜 연주곡 같은 거 잘 안 들어? 그러면 진짜 솔직히 어렸을 때는 내가 언젠가는 이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압박이 계속 들었어. 나라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계속 머릿속에서 확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피아노 혼자 있는 연주가 재미가 없어. 크게 재미를 못 느끼겠어. 나는 좋아하는 음악들이 보면은 어느 만큼은 약간 뭐랄까 그냥 피아노 하나만으로는 채워지기 힘든 게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난 좀 더 살랑살랑한 느낌을 좋아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근데 피아노 연주곡은 거의 내가 좋아하는 살랑살랑한 느낌이 있다고 느껴진 게 잘 없었어 그때까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스산한 느낌이거나 아니면은 엄청 화려하고 폭발적이라거나 근데 살랑살랑한 그건 못 느껴봤던 것 같아 피아노 연주곡에서. 근데 이걸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또 했어. 내가 이걸 악보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런 스탠다드함이나 소박함이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 어쨌든 이 곡의 느낌은 스산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내가 쉴 때도 많이 듣기도 했지만 진짜 뭐 비 오는 주말에 들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가 말한 것처럼 살랑살랑한 느낌하고는 반대에 있죠. 그래서 휴식이 될까라는 생각도 난 또 들었지 이걸 들으면서도.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런 게 또 나한테는 휴식인 거지 이제. 충전. 야, 난 휴식이라는 게 되게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너한테는 쉬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아무것도 안 한 적이 별로 없어. 그건 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일을 아예 쉰 시간은 총합 한 달쯤 될 거야 나는 아마. 아예 놀고 먹을 시간. 그래? 어른이 됐다는 게 몇 살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영국 체류는 얼마 돼? 반년. 반년. 영국 있을 때도 그냥 쉬지는 않았지. 일을 하긴 했지. 알바, 생계. 그러고 영국에서 돌아와서 내가 한 열흘 만에 다시 회사를 나갔어. 나도 그렇게 막 마냥 망나니로 살진 않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망나니로 하네. 아이씨,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망나니라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도 은연중에 지금 미쳤어. 아, 은연중에 영국 체류 기간은 도피 기간 아니었나? 라는 그 생각 한 거지 이제. 쉬지는 못했지. 그렇지. 오히려. 근데 그거는 이제 생계를 위한 저거고. 난 망나니라고 생각 안 해. 그렇다. 나를 뒤돌아보게 되네. 왜? 이렇게 드라이한 인간이구나. 그러게. 참, 애가 참 알면 알수록 어렵네. 어려워. 그 결론은 그렇게 되네. 휴식에 대해서 그 이렇게나 다른. 휴식이라는 건 난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웃긴 건 뭔지 알아?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 파면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심리 같은 거는. 그렇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씁쓸한 뒷맛을 남긴 9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쉴 때 어떤 기분으로 쉬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누군가가 처음 보는 사람이 너랑 한 시간 얘기를 하고 나랑 한 시간 얘기를 하면은 아마 너에 대해서 받는 인상이 아, 저 사람은 참 많이 웃는구나. 늘 웃는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야, 쟤는 발랄한 척하지만 상당히 까칠한 인간이구나 라고 인상을 받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안지 뭐 이게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괴팍하다. 깨방적인데 괴팍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사람들한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는 사람들한테 아마 괴팍하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을 것 같아.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아, 저 사람은 둥글둥글하고 넉넉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마음속에는 난 상당히 둥글둥글한 인간이고 왜냐면 그때그때 내가 싫어 좋아를 그냥 나도 모르게 뱉어버리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고선 난 뭘 안 남기려고 그냥 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넌 참 나도 많이 남기진 않아. 할아버지는 죽었고 아니 아니 뭘 남기진 않아. 근데 그래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상한 뒷맛을 남긴 채 구애 녹음이 이렇게 끝나네요. 그리고 쳐 웃는다. 아니 뭐 안 웃을 건 아니잖아.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 단 걸 많이 먹어 친구야. 알겠습니다. 난 달리 해줄 말이 없다. 아니 근데 저는 충분히 네가 웃는다고 우는 게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여러분 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구애 녹음을 마치고 화장실 좀 가야겠다. 끝. 네,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줘서. 에이. 들어줘서. 들어주신 건 고마운데요. 얘는 이상해요. 네, 좀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몰랐냐? 어. 9시 6시 일하는 사람들 빡빡한 생활엔 휴식도 필요해. 눈치도 없이 찾아오는 야근과 예고도 없이 가야 하는 회식도 가끔은 내게도 휴식이 필요해. 일상은 휴식도